사람이 생겼죠. 사랑하면 안 되는 그 사람. 안 되는데, 안 되는데. 몇 번을 부딪혀 보았죠. 사람을 울렸죠. 지독히도 못된 나의 집착에 눈물이 마음을 훔쳐서 사라져버린다면 꼭 다가올 것만 같아서 I believe that I love you 미치게 미치게 나